당신과 나의 음악 아우리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우리스트 청취자 여러분, 일요일 리스터 엄재훈입니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2015년이 왔습니다. 새해에는 모두가 행복하시고 좋은 일들이 가득했으면 합니다. 오늘은 지난 한 해 동안, 2014년 동안 SNS에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렀고 또 여러 친구들, 지인들과 공유를 했던 영상의 음악들, 또 노래들을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수많은 곡들이 화제가 되었겠지만 오늘은 제가 좋아요를 누른 거를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노래가 많지 않아서 한 곡씩 한 곡씩 듣겠습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첫 곡으로 짧은 곡이었죠. 인기 폭발 대한민국 만세의 주제곡 신채연 김태희가 부른 새 쌍둥이 송 듣고 오셨습니다. 제가 요즘 보는 예능이 한 두 개가 있습니다. 무한도전 그리고 슈퍼맨이 돌아왔다. 처음에는 추성훈 씨의 딸 사랑이의 애교에 빠져서 보기 시작했는데 요즘은 송일국 씨의 새 쌍둥이 때문에 보고 있습니다. 운동할 때도 이런 페이스북 같은 SNS로 공유되고 있는 새 쌍둥이 영상을 보면서 러닝머신을 타요. 시간이 아주 잘 가요.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이 새 쌍둥이가 이란성 쌍둥이라 한 명 한 명 다르게 생긴 만큼 각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죠. 듬직한 대안이, 깜찍한 민국이, 그리고 개구장이 만세. 송일국 씨가 힘드시겠지만 보는 저희는 참 즐겁습니다. 2014년에 SNS를 통해 가장 많이 사랑을 받았고 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본 영상 중 하나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럼 또 이어서 다음 곡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친한 친구였잖아. 나도 내 맘 모르는데 어색해지기 전에 내 맘 들어 Okay, yeah. 오늘 어디서 누굴 만나 뭐해? 갑자기 궁금한 건 아니고 always. 네 뒷걸이 한짝 없어졌던데 산 건 아니고 오다 주웠어 너해. 오래된 여행 같은 사이 그런 느낌이야. Oh oh. 매번 주말은 항상 비웠어. 거짓말 같이 함께 하지 Every day, every night 난 망설이게 돼 부끄럽지만 아메리카노라면 넌 에스프레소 투샷 날 진하게 만들어줘 잘 맞는 투샷 우릴 보고 대체 누가 그저 친구라고 생각하겠어 이리 와게니 밀당은 곤란해 나같이 남자 마냥 쉽게 보내면 평생 후회할걸 내게 기대도 돼 넌 지금 우리가 친구지만 조금만 기다려 넌 몇 달 뒤에 달려 이제 곧 내 명 Every day, every night 날 망설이게 해 아무래도 나 친구였지만 나도 내 맘 모르는데 관계 다시 정리해 이건 썸 아니야 내 거 갖지 말고 내 거 해 우리 둘 너무 잘 어울린다고 주변에서 다 그런다고 너와 난 best friend best friend no that's no no 이젠 girlfriend 깊게 love 해 가만히 있지 말고 반응해줘 너도 날 좋아한다 말 좀 해줘 오 프로젝트의 best friend 듣고 오셨습니다 이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이 노래가 나온 영상을 그거는 불가능할 것 같으니 영상의 소리를 살짝 따와서 들려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뭐야? 잠깐만. 제가 걸은 영상을 뭐 하는 거야? 이 영상 보신 분 많으시겠죠? 영상의 제목이 블랙박스에 찍힌 고등학생 커플인데 저에게 있어서 2014년 최고의 영상 중 하나였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서은이 서준이, 하루, 사랑이 이 슈퍼맨이 돌아왔다 영상보다 더 즐겁게 웃으면서 봤던 것 같습니다. 춤을 추면서 하교를 하는 건지 등교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모습이 정말 이뻐 보였습니다. 괜히 시간을 돌려서 저도 이 당시로 학창시절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부럽습니다. 아주 간만에 보는 이쁜 커플이었던 것 같아요. 혹자는 말합니다. 이 영상이 광고다. 노래를 알리기 위한 소속사에서 자작극을 벌인 거다. 뭐 이러한 말들이 있는데 뭐 아무렴 어떻습니까? 일단 보기 좋았던 영상인 거는 사실이니까 저는 좋았습니다. 그걸로 된 거죠. 그럼 다음 노래는 무엇일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ID의 위아래 듣고 오셨습니다. 솔직히 저는 EXID가 누군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페이스북에 직캠이 하나 뜨더니 갑자기 온통 대한민국이 위아래 위아래 뜨거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음란마귀가 쓰여있어서인지 그 노래가 가사며 춤이며 민망할 정도로 선정성 있다고 여겼는데, 그런데 듣다 보니까 중독이 됐습니다. 저도 SNS의 힘이죠. 직렬 오기통춤으로 유명세를 탔던 크레용팝도 이 SNS를 통해 많은 분들에게 알려졌는데, 그런 걸 보면 꼭 SNS가 나쁘고 시간 낭비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EXID 영상을 처음 보고 아는 친구들 동생들에게 엑시드 영상 봤어? 라고 했다가 이 동생 녀석들이 아저씨냐며 물매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EXID라고 그냥 읽더군요. 엑시드가 아니고 SS501 이런 거죠. 이번에는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사랑한 지 가고 햇살이 비춰도 이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토록 아름다운 당신만이 나에게 빛이 되네요. 이런 말은 말아요. 사랑의 눈빛만을 주세요. 신원, 김필, 임도혁이 부른 당신만이, 박효신의 야생화 듣고 오셨습니다. 슈스케는 제가 평소 잘 보지 않았는데 개인적으로 이번 시즌에 우승한 곽진원 씨의 음색과 음악적 센스에 매료되어 이번 슈스케는 재밌게 봤습니다. 이 탑3가 함께 부른 이 곡도 편곡이면 편곡, 보컬이면 보컬 너무 잘 나온 곡이어서 정말 오랫동안 들었고 또 들을 것 같은 노래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노래가 또 영상이 SNS상에서도 많이들 사랑을 받았고요. 그 다음으로 들으신 박효신씨의 야생화 또한 SNS상에서 엄청난 반응을 끌었죠. 또 이 곡은 많은 해외 K-POP 팬들도 노래를 듣고 리액션 비디오를 만드는 곡 중 하나입니다. 언어는 달라도 감정은 통한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박효신 씨가 콘서트 도중에 이 야생화를 부르시다가 눈물 흘리시는 영상이 크게 화제가 되기도 했죠. 너무 좋아하는 곡입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선곡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음악 팟캐스트 아워리스트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구글에서 아워리스트 검색하시거나 주소창에 ourlist.kr ourlist.kr 들어오셔서 사연과 신청곡 페이지에 글 남겨주시면 되고요. 또 SNS로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은 트위터는 트위터 골뱅이 pmp 언더바 ourlist, 페이스북은 facebook.com/pmpourlist입니다. 모두 열려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사연과 또 노래 신청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아워리스트가 지난 12월 23일부터 방송 서버를 임시 변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다운받는 속도가 전보다 느려지거나 안정적이지 못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보다 좋은 청취 환경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서버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당분간 조금은 불편하시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또 마지막 두 곡을 들려드리고 저는 이번 주 에피소드를 마치고 다음 주에 찾아뵐까 합니다. 먼저 Let It Go를 들으실 건데요. 이 곡은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지요. 많은 아티스트들이 커버를 해서 SNS에 올리기도 했고요. 어쩌면 2014년에 가장 많이 전 세계적으로 울려 퍼졌던 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와 함께요.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이 박자가 맞나요? 제가 사실 이 영화를 보지 않았습니다. 겨울 왕국? 이걸 보지 못해서 확실히 모릅니다. 언뜻언뜻 그냥 대충 들어서 대충은 아는데, 네, 어쨌든 유명했던 곡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들으실 곡은 2014년 후반기 대박 드라마죠. 미생의 OST 이승열의 나라를 들려드릴 겁니다. 정말 2014년 후반기에는 온통 장그레 장그레였던 것 같아요. 미생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였고요. 국회에서는 장그레 방지법이라는 비정규직 보호법이라는 말도 안 되는 법을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호법이라기보다는 장그레 양산법이죠. 이상한 법입니다. 고통을 연장하는 게 기회의 연장이 아닐 텐데 좀 아쉽습니다. 그런 법을 만든다는 게. 아무튼 이 두 곡 띄워드리고 저는 물러납니다. 모두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니 복 많이 받으란 말이 저는 솔직히 뭐 기분은 좋지만은 요즘엔 진심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올 한해도 그저 아무 탈 없이 잘 살아남으셨으면 합니다. 그게 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당신과 나의 음악 아우리스트입니다. Snow glows white on the mountain tonight, not a footprint to be seen. A kingdom of isolation, and it looks like I'm the queen. The wind is howling like this swirling storm inside. Couldn't keep it in, heaven knows I tried. Don't let them in, don't let them see. Be the good girl you always have to be. Conceal, don't feel, don't let them know. Well, now they know. Let it go, let it go. Can't hold it back anymore. Let it go, let it go. No road, no rules for me. 까맣게 들리온 공기가 널 덮어 눈을 뜰 수조차 없게 한 때도 거기서 멈춰 있지만 그곳은 네 자리가 아니야 그대로 일어나 멀리 날아갈 길은 얼마나 오래 지날지 시간 차갑게 내뱉는 한숨이 널 덮어 숨을 쉴 수조차 없게 한 때도 거기서 멈춰 있지만 그곳은 네 자리 우리에겐 낭비의 대상이지만 누군가에겐 희망 그 자체인 물. 스마트폰으로 매일 10분. 그들에게 미래가 담긴 물 한 잔을 건네주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 포털 사이트에서 유니세프 탭 프로젝트를 검색하세요.